조선에서 면적이 총 20평방킬로미터인 무봉국제관광특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호텔들과 경마장, 골프장, 온탕, 독수토, 유람구역 등이 꾸려집니다. 특구 내에서 공화국의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외국 기업가들은 단독으로도 경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공화국 정부는 무봉국제관광특구에서 하부구조건설에 투자하거나 첨단기술제품,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관광상품을 생산하려는 기업가들에게는 토지임대료와 기업소득세를 낮춰주는 등 특혜를 주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.